안녕하세요. 저는 램디. 예코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인간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죠. 실제로 그 말씀은 성취가 되었고 인간은 만물의 연장으로서 지구의 실제적인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행복과 멀어지게 되었죠. AI의 등장,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엄청난 도구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사람을 지배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사탄은 세상을 다스릴 축복을 받을 인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인류, 사피엔스라는 종이 가진 축복은 무엇이며 특징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어떻게 발전해왔고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왔을까요? 그리고 지금 인간이 빠져있는 영적인 함정, 울문, 틀은 무엇일까요? 영혼과 마음의 양식, 도토리에서 토론하겠습니다. 램 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랩넌트 보이스와 함께 영혼과 마음의 양식, 도토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콤님 나와 계시는데요.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죠. 예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콤님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좀 오랜만에 만났네요. 예콤님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요? 저는 이제 뭐 일상생활은 똑같은데 이제 저도 이제 이직이랑 그런 걸 준비하느라고 이직 준비에 집중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네,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 기도하고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콤님을 새로운 현장에 보내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냄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실 거예요. 램디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도 비슷해요.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이렇게 다가와서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단사리 포럼 했잖아요. 네. 단사리 포럼 했는데 강제 단사리를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네, 좀 변화가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새로운 현장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 변화를 맞이하게 돼가지고 많이 얼떨떨해요. 많이 얼떨떨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좀 변화가 있을까 해가지고 요즘에 좀 방송도 뜸하고 있잖아요. 컴퓨터도 말썽이긴 한데 아무튼 근데 거기다가 또 새로운 막 현장에 대한 그런 대비도 네.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잘 마무리해야겠죠. 아무튼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강제 단사리를 막 하게 되지 않을까. 일단 집은 빼야 돼요. 네. 뭔진 모르겠지만 집은 빼야 돼요. 그래서 이제 네. 그 단사리 포럼하고 나서도 솔직히 단사리를 해야지 네. 했는데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해야 되네요. 시간표가 왔네요. 네, 극단적 단사리를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강제성을 띄워야 돼요. 단사리의 처음 시작은. 역시 예콤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이제 아버지가 강제로 이렇게 한 거고 여기는 이제 새로운 현장과 여러 가지로 이제 해야 되네요. 램디님은.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네.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아버지보다 강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강제 단사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둘 다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참 그런 시점을 맞이하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환점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해 주세요. 자, 아무튼 오늘 저희가 책 하나를 준비를 했죠. 네. 네. 정말 이번 도토리 시즌 2 전반적으로 제가 총평을 내리자면은 난이도가 꽤 높았어요. 맞아요. 그죠. 일단 첫 단추가 어마어마한 책이었어가지고 그놈의 슈레딩거. 일단은 예콤님이 멘붕 한번 온 상태로 시작을 했죠. 맞아요. 멘붕 속에서. 그리고 또 이런 녹화를 하는 방식이 처음이니까 또. 네. 그러니까 뭐 그냥 카페에서 떠드는 식으로 편하게 하자라고 저는 얘기했지만 어디 그렇게 됩니까? 제가 다 카페가 아니었고 제가 다 예콤님 꼬드기려고 편해요 편한 거예요 라고 얘기했지 이제 그게 서로 모르는 사람이 서로 얼굴도 모르는 상태로 그게 편하게 됩니까? 근데 예콤님이 정말 수고 많았고요. 그 다음에 쭉 이어지는 그런 책들도 와 사람들이 얘기하기로 모모 빼고 쉬운 게 하나도 없었다. 와. 모모가 제일 쉽더라. 약간 다루기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약간 평상시 다루지 않는 그런 책들을 많이 해서 그런가 봐요. 좀 생각이 필요한 책이어서 그런가? 저희가 욕심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한 번쯤 읽어봐야 돼요. 네, 그런 책은 맞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벅차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막 이게 우리가 우리 입에서 맞는 소리 나오는 건가 싶기도 하면서도 일단 지르자. 일단 화두를 지르고 네, 그 뒤는 하나님한테 인도를 받자 라고 했는데 냄청자분들이 많이 양해를 해주셨죠. 그래서 좀 감사하게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넘어왔을까 싶을 정도로 지르면서 그냥 네. 그런데 오늘 준비한 책도 꽤 어려워요 이거. 네. 인문학적 끝판왕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슈레딩거 그 책이 이과적 끝판왕인가 싶으면은 이번에는 또 인문학적 끝판왕 책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려운 책이죠. 자, 제가 준비한 책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슈레딩거는 뭐라고 탓할 수 없는 게요. 예콤님이 준비하셨잖아요, 그죠? 아 맞아요. 낚였죠. 네, 네 낚였죠. 이거 제가 진짜 어렵다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오히려 그게 그렇게 어려울 줄 몰랐네요. 도전 의식을 자극해가지고. 근데 오늘은 사피엔스라는 책을 제가 준비했어요.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지은 사피엔스라는 책. 일단 이 저자의 이름부터 범상치가 않아요. 유발 하라리. 정확하게는 유발 노아 하라리예요. 노아가 중간에 들어가는 걸로 봐가지고 성경적인 배경도 있는데 이 유발 하라리라는 분이 바로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태생의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피엔스가 그러니까 처음에 뭐 등장했을 때는 아 그냥 책이 하나 나왔구나 라고 했는데 이게 유명한 분들이 많이 읽었다고 해요. 사피엔스를.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유대인 커넥션인가 싶을 정도로 약간 뭐 그러니까 마크 주커버그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사피엔스 책을 읽고 좀 그 이거 꼭 읽어봐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면은 읽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책이 쭉 이렇게 떡상을 해서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큰 인기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저자 본인이 나와가지고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막 강연도 하고 이러면서 그 이제 인기를 얻으면서 이분이 통찰력이 있구나 이런 그 평가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책도 상당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책을 제가 왜 준비하게 되느냐? 네. 저희 제가 듣는 강단 말씀에서 네. 이 책이 언급이 됐어요. 네. 이 책이 언급이 됐는데 제가 읽어봤던 적이 있는 책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간단 말씀 딱 듣고 그냥 묵상하다가 그래 하나님이 다음 도토리 하라고 주신 거다 해서 그냥 단순하게 예코님이 좀 힘드시겠지만 네. 한번 해보자 라고 한 거예요. 매우 그럼 단순합니다. 목사님도 이 책을 읽으신 건가요? 그러셨겠죠. 그래 그 그러니까 읽으시고 이제 그걸 보면은 뭐 이러이러한 부분이 나온다. 그래서 그 이제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보는 관점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영적인 우리가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게 훌륭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유대인이 지은 책인데, 그런데 저는 책 자체도 책 자체지만 이 저자에 네. 대해서 솔직히 더 많이 흥미가 갔어요. 이 저자가 살아온 삶과 이 저자의 배경에 대해서 너무 많은 흥미가 생겼어요. 사실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은. 그렇죠. 네. 유발 하라리 역사학자예요. 이제 이분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고요. 완전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교에서 이제 그 역사를 공부했는데 중세 역사 그리고 군사 역사학을 이렇게 전공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로 넘어가가지고 또 중세 역사학을 이제 박사 학위를 받고 계속 역사학자로서 이렇게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분의 삶에 대해서 너무 좀 흥미를 느끼게 된 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제 현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단체나 그룹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끔 네. 되잖아요. 그게 한 사람한테 집약된 게 바로 이 유발 하라리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그러니까 현대 사회를 사실 좀 큰 배경으로 이끌어 간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유대인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그 이제 요즘에 이제 또 그 하나의 중요한 부류가 되는 네. 동성애자이기도 해요. 이제 네, 물론 이제 이분은 이제 동성애자라서 그러니까 남자분이신데 남편이 있죠. 결혼을 하시는 건가요? 그럼 결혼을 이스라엘에서는 할 수 없었대요. 왜냐면 이스라엘은 그쵸? 유대교이기 때문에 유대교에서는 동성애가 아마 안 되지 않나요? 안 되죠. 유대인들은 네, 동성애는 안 될 일이죠. 유대인 그 유대교의 율법상에서는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스라엘에서는 결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건너가서 거기서 결혼했던 거죠. 그 동성 결혼이 허용되는 나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신고를 하고 결혼했던 거죠. 아마 캐나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있고요. 남편과 같이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동성애자의 배경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분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뉴에이지적인 그런 배경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뉴에이지랑 사실 직접적인 그런 관계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제 네. 왜냐면 유대교 율법상으로는 뉴에이지도 미신이니까 그러니까 그쵸. 그게 좀 배척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분이 옥스퍼드에서 공부할 때 네. 그때 이제 친구 따라서 그 어떤 명상 코스를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분도 뭐 이거 뉴에이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네. 친구가 사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이거 해라. 이거 진짜 좋아. 이거 완전 좋은데 이거 갖다가 정말 진짜 끊임없이 한 1년 가까이.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솔직히 친구가 이렇게까지 부탁을 하는데 한 번은 가야 된다. 네, 한 번은 그냥 지는 척 해주고 아 그렇게 가줄게 라고 갔는데 좋은 거야. 이거 괜찮네 해가지고 이분이 다음에 알아서 자기 발로 이제 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은 뭐 하루 시작할 때 이제 뭐 기도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뭐, 예, 뭐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지만 뭐 이렇게 뭐 그 다큐멘터리 이런 데서 봤는데 뭐 이렇게 네. 그 토라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쭉 읽으면서 그 기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하루의 시작을 명상 한 시간. 한 시간이나요? 오, 많이 하네. 이분 말로 그래요. 예. 하 끝이 아니에요. 네, 네. 하루 끝날 때 명상 한 시간. 그때 그 세계 엘리트는 왜 명상을 하는가에서 30분 이상 하지 말라고. 30분 이상 한 사람은 이미 그 초월 단계로 들어간 거라고 이제 그렇게 나와 있었었는데. 이분은 레벨로가 다르니까. 그런가 봐. 레벨로가 달라서 이런 책도 썼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뭐 명상 자기는 명상가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네, 자기는 명상가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명상을 예찬한 적도 있어요. 자기 책에서. 네. 그래서 뭐 이 명상이 자기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켰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 오늘 소개할 책에 사피엔스 그 후속작이 뭐냐면요. 그 후속작 제목이 대박이에요. 호모 데우스. 데우스? 네. 그러니까 사피엔스는 인간이라는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호모 데우스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된 인간이란 뜻이죠. 쉽게 말하면. 네. 완전히. 네. 신기한 분이네요, 정말. 네. 그러니까 인간은 신이 될 수 있어. 신이 되어야 해. 라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쓰셨는데 그 책 안에는 인간이 이제 신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론적으로 명상을 예찬한 거죠. 그 명상을 통해서 충분히 본인이 경험을 했으니까. 그렇죠. 본인이 경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뭐 명상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그 책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호모데우스를 제가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 나는 명상 안 썼으면 책 못 썼을 거다. 네. 네. 진짜 예. 혹하게 그러니까, 만드네요 독자로 하여금. 네, 그러니까 거의 뭐, 그러니까 이분이 그, 그러니까 뭐 명상도 여러 가지 그 파가 있나 봐요. 근데 이제 이분이 하는 거는 비파사나, 네. 비파사나파 이제 그 비파사나 그 메디테이션이래요. 이분이 하는 거는. 근데 이제 지금 그러니까 뭐 그리고 이분은 매년 30일 이상 그 명상 수련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30일 뭐 연습을 하는 건가요? 30일이요. 예. 네, 그러니까 30일 또는 그 이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30일 또는 그러니까 우리 40일 집중 잘 되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좀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러니까 막 우리가 뭐 이제 교회에서 뭐 말씀 훈련 받고 이런 거 가지고 막 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그쵸?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게 1년에 30일 또는 그 이상을 명상 수련을 하고요. 완전 그 사일런스. 완전 침묵 상태로 들어가 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는 책도 안 쓰고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요. SNS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냥 그 동안에는 오로지 명상을 하는 사람으로서 명상의 강사로서 이런 식으로만 계속 그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명상가네요, 명상가. 네, 진짜. 그러니까 오히려 이분 직업이 더 이분이 네.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이 작가나 역사학자보다. 이 명상 쪽에 더 사명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그 올인이 되어 있는 그런 그 이렇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 그 책에 이렇게 그 명상과 이름을 적어놓고 그러니까 네. 그 사람이 나의 스승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너무 중요한 걸 가르쳐줬다. 네. 그래서 그 자기는 15년 동안 명상을 해왔고 그걸 통해서 너무 중요한 그 어 뭐 그러니까 힘을 얻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참 네. 어, 되게, 정말 다 갖추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약간 소수이면서도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소수 그룹이면서도 세상을 이끌어가는 되게 좀 힘 있는 사람들. 그런 그런 그룹에 다 속해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 현대 사회의 콘텐츠를 이끌어가는 그런 부류에 다 속해 있는 그런 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의 책에 이제 축사를 써준 네. 뭐 그런 이분 책을 잘 읽어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네. 분들은 유명한 기업가라든지 또 현대 사회의 또 4차 산업을 이끌어가는 분들 그런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은 또 이제 꼭 이제 그러니까 프리메이슨과 관련이 있다든지 뭐 그러니까 정식으로 회원으로 인정이 된다든지 또는 뭐 그렇게 뭐 추론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인간 3단체 아닌가? 네. 맞아요, 진짜. 그렇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물론 뭐 더 많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확실한 거는 이분은 정말 본인이 밝힌 동성애자이며 그리고 본인이 밝힌 명상가라는 거 그리고 그게 자기 삶에 영감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분이 가진 삶 그리고 당연히 유대인인 것까지 그래서 이분이 가진 그 삶 속에서 책들을 썼다고 얘기하니까 당연히 사피엔스라는 책도 그 배경 안에서 썼을 거고 그리고 이제 과연 이런 관점에서 본 역사는 어떤 역사일까 상당히 궁금했던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책을 읽고 세계 엘리트들이 영향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예코님은 좀 뭐 이 작가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뭐 그런 게 있나요? 이건 얘기 들어보고 이 배경에 대해서. 저는 일단 이분이 유대인인데 네. 이렇게 이런 어떻게 보면 반대잖아요, 완전히. 네. 그런 것들과는 유대인이 이제 율법적인 또 유대 네. 우리가 생각하는 유대인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인 걸 가지고 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신기한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분이 근데 이분이 한국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보면은 네. 아, 좀 그런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네. 한국에 대한 관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서 그걸 느꼈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분을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네, 네. 아, 조금 웃겼던 게 네. 국회의원 선거에 이제 투표하라고 응원 그런 메시지 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사람 별거 다 한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보면 인터뷰를 되게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만큼 이제 영향력이 있고 그런 사람이구나. 이분이 그러니까 사피엔스 네. 책이 나왔던 건 한 5년 전인가 그렇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그 5년 전 그러니까 제가 한 3년 전인가 읽었어요. 2015년쯤에 제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2015년? 네, 그러니까 한 좀 됐어요. 됐는데 이분이 한국에서는 올해 떴어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분이 뭐 그러니까 역사학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역사학자시고 네. 인문학자신데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그 K-방역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 대응을 매우 잘 하고 있다고. 그래서 유발 하라리를 치면 네. 우리나라 그 포털에서 치면은 갑자기 이제 코로나 대응에 대한 훌륭한 뭐 맞아요. 칭찬하는 거 나오고 막. 네, 칭찬하는 게 나오고 우리나라 많이 띄워주셨죠. 그래가지고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본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뭐 예, 한국이 뭐 코로나를 확산을 저지한 뭐 좋은 사례다. 근데 그게 연초라서 요즘에 맞아요. 이제 좀 새롭게 좀 위기가 이렇게 닥친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일단은 뭐 그 당시에 3월 달인가? 뭐 한 2, 3월 달인가? 그때 이렇게 그 뭐 한국, 뭐 대만, 싱가포르 이런 곳이 그러니까 동양권 국가들이 대단히 훌륭하게 코로나를 저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죠. 근데 국회 그 선거는 왜 해야 된다고 남의 나라 투표하라고 하면서 이제 한국 코로나 얘기 그 칭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약간, 약간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으신지 아니면 약간 좀 그러니까 약간 저렴한 표현을 하면 오지랖이 넓으신 건지. 그런데 또 이제 한국에도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그것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투표권 또한 시민의 권리 중에 하나이고 그 인문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정치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뭐 아마 인터뷰를 요청했겠죠. 국내 매체에서 이렇게 저명한 이 저명한 분에게 너무 뜬금없어가지고 이 책을 좀 읽고서 이걸 보니까 너무 웃겨가지고 그래서 저는 근데 이분이 한국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 그런 걸 이제 책에서 이제 본 구절에서 이제 좀 기억이 남는 거는 네네. 이제 한국이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면서 인간이 권력을 획득하는 데는 매우 능하지만 권력을 행복으로 전환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거 그 맨 처음에 인사말에서 그렇게 쓰셨죠. 네 인사말 딱 그게 네. 네, 딱 나와가지고 그래서 아 그러면 이분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분이 아까 그 호모 데우스인가요? 그 네. 사람은 그러면은 이러한 권력을 행복으로 전환하는 사람인 건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런 호모 데우스 뭐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게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호모 데우스 책에서는 막 그렇게 네네네 말씀하세요. 이 책에서는 이 책에서도 끝에 이제 그렇게 나오죠. 인간이라는 게 이제 요즘에는 이제 신이 되려고 하는 인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짓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호모데우스 책이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호모데우스 책이 좀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아직은 못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좀 호모데우스도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좀 겁이 나긴 해요. 책이 어려워요. 맞아요. 맞긴 한데 그래도 어렵긴 한데 그래도 막 적어도 그 슈레딩 것들처럼 아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얘기는 그 아닌 것 정도까지는 아닌데 근데 그죠? 솔직히 여기 물리학도 나오고 생물학도 나오고 약간 나와요. 그런 내용이 막 개념을 설명하면서 물리적 관점에서 생리학 관점에서 하면서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책을 읽다 보니까 네 맞아요. 나오긴 나오는데 그래도 살짝 그래도 깊진 않아요. 네, 양자역학을 양자역학처럼 난감하진 않다. 네, 네 맞아요. 근데 그 너무 말씀 잘하신 것 같아요. 그 맨 처음에 이게 그 부분은 아마 한국에 출판된 책들만 그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을 위한 인사말일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게 출판했는데 아마 각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각각 다른 인사말을 이분이 썼을 거예요. 아, 그 나라에 맞게 쓴 거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른 나라에 출판되는데 한국 자살률이 1위다 이거는 한국 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관심도 없죠 그 사람들은. 네. 근데 한국에서 출판되는 거에 그 얘기를 딱 적었다는 거는 그래도 한국에 대한 기초적인 그런 그러니까 그쵸. 한국이 OECD 국가들 안에서 어떤 통계 지표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최소한 보고 이렇게 쓰셨다는 거니까 상당히 꼼꼼하시다 디테일하시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뭐 그러니까 대단히 높은 기술력 그런데 대단히 높은 자살률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삶의 수준이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 패턴을 나는 역사에서 찾았다는 거죠. 사람은 뭔가 힘을 얻는 거 그거에는 되게 능숙한데 그런데 그거를 행복으로 전환하는 데에 능숙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행복한 게 아니다 라고 쉽게 이야기를 그 했죠. 그래서 되게 좀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믿는 사람인 제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게 맞는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진 자가 행복한 게 아니다. 이거는 사실 만고불변의 진리. 맞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 꼭 많이 가진 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 책 내내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쭉 이렇게 되짚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론에서 얘기했던 그게 이 책의 이제 주제의식하고 통해 있는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이 분의 뛰어난 그 식견을 제가 얼마나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그냥 이분이 이제 인류의 역사를 이제 총 네 가지의 그러니까 전환점 또는 혁명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첫 번째는 인지혁명, 두 번째는 농업혁명, 세 번째는 인류통합, 네 번째는 과학혁명.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인류통합 내지 이제 그러니까 지금 과학혁명 지금은 저희는 이제 과학혁명 그 이후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혁명도 거의 일어났고 지금 그 이후 시대를 이제 그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엄청난 그러니까 옛날 뭐 그냥 사과 따먹고 뭐 이런 거 하던 그 사람들보다 그때 그 사피엔스보다 지금 진짜 뭐 정말 수많은 물질들이 주변에 널려 있는 지금 시대 사피엔스가 더 행복한가?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가졌다라는 기준하고 지금 가졌다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지금 훨씬 많이 가졌죠. 그런 문화적인 엄청난 문화 홍수 속에 있는 우리들이 행복한가?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책의 저자는 유발 하라리는 정확하게 얘기하죠. 정확하게 그 저도 유튜브에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이분이 막 강연한 거 이런 거 좀 봤는데 이분이 그런 강연할 때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지금의 인간은 그 이전의 인간들의 힘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강하다. 인간이 지금처럼 그 많은 것을 가졌던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예전에 살았던 그분들보다 행복한 건 아니다. 그리고 그게 내가 이 책에서 쓰고 싶었던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행복하지 않아. 이거를 나는 쓰고 싶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매우 비판적으로 이 책에서 까져. 그러니까 그 이 책을 보면은 약간 좀 허무함도 밀려오는 게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학문적으로 한번 볼게.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과학으로 봤을 때 인간의 삶은 의미가 없어. 예. 이거 진짜 그러니까 정말 그 인간의 진화 과정에는 애초에 그 어떤 목적도 없었고 그 어떤 의도도 없었어.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에 어떤 신의 개입이라든지 그런 신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대입하지 마. 내일 당장 그가 인류가 멸망해 버리고 뭐 인류의 터전인 지구가 팡 하고 터지더라도 우주는 그냥 돌아갈 거야. 그리고 아무도 인간을 그리워하지 않을 거야라고. 그러니까 그 내 삶의 가치가 있어 하는 거 그거 망상이야라고 정확하게 이 책에서 얘기합니다. 정말 이거 와. 그리고 이 책은 그러면 이, 네. 네, 네 말씀하세요. 네, 네. 아니요 레미님 말씀하세요. 아니, 그리고 그걸 쓰고 싶어서 이 책을 쓴 거야라고 강인에서 얘기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거기에다 박수를 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다인론이에요 아니면은 창조론이에요 이게? 이분은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 여기를 읽으면서 창조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 직접 설계? 직접 설계 운동 이렇게 하면 얘기하는데 네. 그게 뭐 생물학적 복잡성은 모든 생물학적 세부 사항을 미리 생각해낸 창조자가 존재한다는 증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직접 설계 운동을 가르치고 이제 창조론이라고 해놓긴 했거든요. 근데 또 그걸 설명한 내용을 보면은 어떤 사람 유전자를 조작해서 토끼를 새로운 토끼를 만들어내는 거 네. 그걸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창조론이라 여기서 말하는 창조론이랑 너무 다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이브리드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지적설계를 네. 이분이 얼마나 신봉하는지, 그러니까 이분이 창조론인지 네. 진화론인지도 이 책을 보면 되게 헷갈리거든요. 근데 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약간 과학계에서는 약간 이거는 좀 유사과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유사과학이 뭐예요? 그러니까 과학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과학적으로 직면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비죠. 쉽게 말하면 이단이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전 뭐 음이온이라든지.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뭐 막 그 네. 옛날 막 그 게르마늄 팔찌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물은 네. 답을 알고 있다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뭔가 되게 네. 그러니까 옛날에 뭐 육각수 이런 것도 유명했고. 예. 네, 그러니까 되게 그 뭐 뭔가 이렇게 과학스러운 걸 얘기하는데 그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들. 그런 네. 것 중에 하나라고 취급을 받기도 해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분이 좀 어느 정도 타협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은 배경은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유대인으로서 창조론을 거부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근데 명상을 하고 자기가 지적으로 계속 뜨이다 보니까 다른 눈이 뜨인 네. 거란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가 배워온 그 학문 속에서 뭐 어떤 그 배경을 가지든지 뭔가 계속 진화론적인 그런 학문도 많이 접했을 거고요. 대단히 그런 거를 많이 이렇게 접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창조론에 대한 믿음이 많이 이렇게 깨졌을 거라는 거죠. 그 이분 가정 배경이 엄청나게 율법적이었대요. 그러니까 이분 가정은 굉장히 그 유대교 교리를 잘 따르는 그런 집이었대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았을 텐데 옥스퍼드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배우는 학문은 사실 진화론 중심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자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 자라온 배경인 그 유대교의 그것과 그리고 정말 세상에서 아무리 봐도 이 맞는 것 같은 이 진화론적 그 지식과 합일점을 찾아야겠죠. 짬뽕대였구나. 네, 그게 이제 그런 분들이 주장을 하는 것들이 이제 지적 설계인 거죠. 네, 그게 상당히 좀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기독교인과 과학자들로부터 네. 양쪽에서 같이 욕 먹는. 맞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좀 그거긴 해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진화론은 맞다. 그런데 네. 이제 그러니까 이게 모든 그 생명체가 어떤 지적인 존재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지적인 존재가 계획에 따라서 만든 결과물이다. 네. 그러니까 그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진화론은 약간 랜덤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연 선택. 네. 그러니까 진화론의 기초적인 부분은 자연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그 흘러오는 거에 따라서 살아남는 놈이 강한 놈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살아남은 그것에 따라서 계속 진화가 이루어진 거고. 그러니까 약간 진화론에도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형태의 진화론은 그런 거죠. 지적 설계자들은 애초에 각 생명체가 가지는 기능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설계도가 있다는 거예요. 설계도가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이 생명체가 흘러가는 그 방향 또한 그 설계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과 살짝 다르면서 또 창조론도 아닌 것이 진짜 좀 그쵸.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냥 굳이 따지면 그래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로봇을 만들어. 사람이 로봇을 만들면 그러면은 그 로봇이 이제 알아서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만들어. 인공지능을 만들면 인공지능이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뭔가 지적인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인공지능은 진화를 한 게 아니라 애초에 인간이 설계한 대로 행동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을 통해서 자가학습을 해가지고 발전을 해요. 인공지능이. 그럼 얘는 진화한 거냐는 거예요. 진화한 게 아니잖아요. 설계된 거죠. 네, 설계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적 설계자들 주장은 이런 식이에요. 마치 인간이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만들어가지고 그 이후에 얘네가 인공지능이 자가학습을 통해서 발전을 한 게 그 중간 과정에 인간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맨 처음 설계한 대로 얘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종들도 그렇게 설계된 거다 라는 거죠. 묘하죠 이게. 그래서 언뜻 들으면 언뜻 들으면 이제 그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혹할 수 있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모두 다 세팅해가지고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인간이 알아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맨 처음에 하나님 만들어주신 계획대로 되는 거네 라고 이렇게 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그러니까 몇 가지 좀 치명적인 것들이 있어요. 신학적으로도 좀. 그렇대요. 신학적으로도 치명적인 그쵸. 부분들이 있고 과학적으로도 그 치명적인 부분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이 저자는 이걸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 나오는 것에 따르면 이걸 주장을 하는 부분인 건가요? 뭔가 그러니까 그 이 창조자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은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인간이 진화해 온 그런 것도 이야기하고 싶고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지적 설계에 따르면은 결국에는 본인이 하나님 본인이 신이라고 하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 본인이 직접 설계해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지적 설계로 만들어진 거죠. 네.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읽는 성서가 어떤 건지 사실 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을 믿는다. 그리고 신약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알고 있지.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분들이 영적인 삶을 영위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구약 성경을 사실로 정확하게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이분이 마지막에 얘기한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 그쵸.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얘기한 거는 인간의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 목적 없이 진화를 해왔고 그리고 그러니까 인간의 삶에는 의미가 없어. 거기다가 신적으로 뭔가를 대입한다든지 그런 거는 말이 안 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참 이분이 정확하게 인간의 창조랑 그리고 그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그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그게 되게 혼동이 되는 거예요. 이 책을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책의 중간에 막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제 그 인간 통합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일신교랑 다신교 이런 걸 이제 비교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게 되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분은 정확하게 이분이 바라보는 종교는 어떤 것일까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이분은 속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구나. 그러니까 자신을 그 자신 태어난 그 유대교의 배경을 부정할 수 없을 뿐 이분은 뭔가 배경을 통해서 정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구나. 자신이 가진 지식을 통해서. 그리고 그 결론이 하나님이 맨 처음 그러니까 인간이 맨 처음 저지른 범죄인 너가 네.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요걸로 이어지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물론 이분이 가진 그 뛰어난 통찰력에 제가 다가갈 순 없지만 근데 이분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신교랑 다신교랑 비교하는데 이분이 봤을 때는 다신교 쪽이 조금 더 그러니까 약간 호의적인 느낌이에요. 왠지. 네. 그러니까 다신교를 통해서 인간의 지위가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신교 중에 대표적인 게 로마 시대 그 올림푸스 다신교죠 일종의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 뭐 제우스 포함해가지고 신들 많잖아요. 네. 그 신들은 인간의 친구 같은 느낌도 들어요. 가끔 보면 그 너 때문에 흥이 깨졌으니까 책임져 포함해가지고 그 대사를 치는 게 신이잖아요. 디오니소스 신이고 그 대사를 듣는 게 네. 오르페우스 인간이잖아요. 네. 지금 신하고 인간이 겸상을 뜨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뭐 그런 느낌의 이제 그 약간 되게 인간적인 설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신과 동급이 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어느 정도 겸상 뜰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위가 인간이 신과 동급이 됨으로써 올라갔다라고 보는 거죠. 다신교 내에서. 그러니까 다신교는 그리고 포용적이라는 거예요. 더. 그 이제 왜냐면은 애초에 신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다른 신 하나 둘쯤 끼워넣는다고 그 조리상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신교 내에서는 이단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애초에 우리 신 많은데 뭐 저기 있는 신 약간 수입해 온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더 포용적이고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다신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그래서 기독교를 탄압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한테 최대한 제시를 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뭐 그러니까 너네 신앙을 포기해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 로마 제국이 섬기는 수호신하고 황제의 권위가 신으로부터 나옴을 인정해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했다는 거죠. 그거는 정치적으로 충성심을 보여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기독교인이 그걸 거부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정치적인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한 것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로마인들이 그러니까 이 책에 나오는 내용대로 얘기할게요. 로마인들이 다신교를 믿으면서 실질적으로 처형한 그 기독교인이 몇 명이나 되느냐. 한 300년 역사를 통틀어가지고 몇천 명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1500년 동안 이단들을, 그러니까 다른 약간 다른 것을 그 따르는 듯한 그런 기독교인을 수백만 명을 학살했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신교적이고 오직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기독교야말로 이 사회의 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분이 뭐 직접 설계를 믿는가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 이분이 직접 설계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약간 비꼬는 느낌도 들어요. 그래, 대단히 지적인 신이 우리를 이렇게 되도록 설계하셨지. 그리고 그 신이 좀 그렇기도 하다. 네, 그 신이 좀 이상한 분이야. 그 신이 좀 이상한 분이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갖다가 종교로 주장할 수 있는 배짱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없냐? 없잖아. 그러니까 다들 좋은 말로 종교를 만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이 책은 대단히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그 일신교랑 다신교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가지고 설명을 하거든요.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인류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제일 이제 하나의 좀 핵심 카테고리 중에 하나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걸 보고, 그러니까 한 가지 감사했던 거는 이분이 너무 솔직해서. 맞아, 엄청 네. 솔직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그분 너무 감사했어요. 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보다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분이 가진 그 사상을 다 이해하기도 사실 힘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이분의 지향점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딱 집어가지고 이야기하긴 힘들고, 이분이 가진 텍스트만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냥 이분도 인정하고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아, 이 책이 가진 논점이 어떻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분은 적어도 제가 가진 신앙은 사회의 악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진 신앙은 오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직을 주장하는 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게 받는 네. 이유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포용해.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를 하니까 문제인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인들도 그리스도까지는 괜찮아라고 얘기했어. 오직 그리스도 하니까 문제였던 거야. 오직 그리스도를 하는 너네들이 잘못했어. 너네들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잖아 라고 역사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분이 가진 뭐 지적설계 포함해가지고 논점 중에서,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수용할 것인가, 부정할 것인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싶은 거죠. 예콤님은 이걸 듣고 봤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나요? 지금 하는 얘기요? 네. 아니면 이... 지금 하는 얘기요. 근데 네, 맞죠? 진짜. 그러니까 이분이 어쨌든 저도 이제 그런 램디님이 말한 것처럼 지적 설계 운동을 이분이 정말로 이거에 지지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책에서 이 내용을 계속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오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일단은 오직이 아니고, 아 왜냐하면 오직이면은 인간이 뭐 유전자 조작을 해서 아까 그런 걸 지적 설계에 그런 산물 그런 걸 만들 수가 없잖아요. 아까 로봇 같은 것처럼. 근데 결국에는 오직 하느님이 아니고 인간도 할 수 있으니까, 오직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인간도 할 수 있으니까. 네. 아 어렵네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러니까 결론은 네.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주장에 대해서 이해는 간다. 네. 왜 이렇게 생각하고 왜 이렇게 말했는지는 이해가 간다. 네. 사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을 냅다 아니야 오직 그리스도야라고 냅다 부정할 수도 없고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를 그래라고 그냥 수용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가장 딜레마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종류인 거죠. 그러니까 그 뭐지? 요즘의 핍박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아닌 거예요. 요즘의 핍박은. 그러니까 누구도 너가 기독교인인 게 잘못됐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수준 낮게 얘기하지 않아요. 엘리트들이. 너가 기독교인인 거 좋아. 근데 왜 너는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맞아요. 거기에 대한 논리적인 그거는 그러니까 왜 너는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정말 이 세상을 셋째로 윤택하게 만드는 그 다른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는 거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장 큰 함정이 그건 거죠. 저희는 그런 엘리트들을 만나게 그쵸. 될 거라는 거죠.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면서 근데 맞아 이렇게 그쵸. 해주는 사람 말고 네. 네 말이 맞아 이해했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이런 사람이 없고 왜 오직이라고 하냐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죠 앞으로는 진짜 그래 그렇고. 그리스도는 좋은 분이야 그리스도는 정말 좋은 분이야 근데 부처님도 좋은 분이야 공사님도 좋은 분이야 그분들의 가르침에는 통하는 부분들이 많아. 자, 그 요즘에는 그러니까 인류 통합 시대로 간다는 거죠. 이분 이야기대로 따르면. 그리고 실제로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취소된 여러 가지 컨퍼런스 중에서 그런 것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종교 통합 선언 컨퍼런스 이런 것도 있었대요. 네. 네. 뭐 저도 들은 얘긴데 이제 그러니까 기사 찾아보니까 있긴 있더라고요. 뭐 네덜란드 헤이그 거기서 이제 종교 통합 선언을 정식으로 하려고 했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무기한 연기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뭐 이제 기독교 포함 뭐 유대교 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 뭐 조로아스터교 뭐 불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종교들이 많겠죠. 천주교 등등 모든 종교들이 하나가 되어서 인류를 위한 방향을 찾자라는 되게 어떻게 보면 멋있어 보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운동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리고 참 그게 인류를 위한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좋아 보이고 그런 것도 사실이긴 해요. 근데 정말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제 외톨이가 되는 것 같은 이런 사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랩런트들을 교육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이 책 있잖아요. 사피엔스 이 책 고등학생이 읽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이제는 왜냐면 논술 준비 그 독서 뭐 그런 걸로 네. 독후감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논술이나 면접 준비 이런 거 할 때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미리 읽어두면은 대단히 좀 더 좋은 식견으로 대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인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이 읽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사실 성인들이 읽어도 이건 조금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고등학생들이 그쵸. 그냥 이걸 갖다가 최대한 그대로 그리고 말 자체가 되게 멋있고 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쭉 받아들였을 때 있어 보이는 그렇죠. 있어 보이고 실제로 있긴 있어요. 이분 네. 있죠? 네,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딱 받아들였을 때 과연 중간에 이 종교적 관점 그리고 맨 처음부터 처음 끝까지 그러니까 이분이 이야기하는 건 정말 똑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부터 굉장히 인간을 그 도구 중 하나로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인간을 그냥 다른 동물들과 똑같다고 한번 보자 라고 사피엔스라는 종으로 보자 인간을. 그리고 어떻게 이 사피엔스는 지구를 지배했는가. 그래서 뭐 지금까지 유용한 진화 이론에 따르면은 그러면은 우연히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인간 뇌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인간이 다른 종과의 그런 그러니까 상대적인 열세에서 그게 역전이 일어나서 다른 종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영장이 되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상상력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고 심지어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겨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집단적인 그 상상력을 통해서 뭔가 발전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정말 공동체, 도시나 국가를 만들 수 있게 되었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는 이분이 지적 설계를 믿는가 그것도 약간 잘 모르겠는 게 이분은 진화론적 관점에서 모든 걸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확하게 나는 지적 설계를 믿어 또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거를 보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약간 타협선에서 지적 설계를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진화론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적 설계를 얘기하는 이유는요 그 마지막에 과학혁명 부분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과학혁명이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원래는 자연 선택인 거죠. 진화로 따지면 자연 선택인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 우수한 종들이 살아남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남기 좋은 종들이 살아남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 설계를 바꾼다라는 의미에서 지적 설계로 인간이 지적 설계를 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인간이 이제 앞으로 만드는 인공지능, 로봇 이런 애들은 지적 설계를 통해서 탄생하는 애들 아니냐. 그러면은 이전까지는 자연 선택으로 인해서 진행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과학혁명 이후에는 지적 설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진행될 텐데 이게 완전히 새로운 시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적 설계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분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진화론이다라고 저는 생각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적 설계로 인간이 발전해 왔어. 그러니까 인간이 진화해 왔어가 아니라 아마 이분은 네 창조론도 아니고 그러니까 창조론에 대해서 좀 비꼬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인간은 신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인간은 그동안 네. 신적인 영역이야 라고 생각하는 능력을 얻게 될 거야. 그래서 인간은 이제 신이 되려고 해. 네. 그래서 우리 이 시대의 문제는 인간이 신이 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야 라고 이분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맞아요.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어쨌든 뭐 직접 설계나 이런 거 얘기한 것도 그 밑에 깔려있는 그런 사상이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오직 여호와를 정말 부정하고 결국에는 스스로 한계를 초월한 중이라고 이제 책에서 말하거든요. 호모 네. 사피엔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한계를 초월하는 중이고 그런 자연 법칙을 깨면서 이제 직접 설계 법칙을 대체하고 있다라고 또 쭉 설명이 나오는 건데 딱 이 말을 하는 것부터가 이미 인간이 신처럼 되려고 하고 있다.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 이런 사상으로 봤을 때 이분은 이미 인간이라는 사람을 신이 될 사람? 신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제 추론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분은 이 책에서도 그렇고 돌려서 말하지 않아요. 맞아요. 유발 하라리는 정말 솔직한 말해요. 분이에요. 네, 정말 솔직한 분이에요. 그 끝맺은 말에서도 대놓고 말해요. 진짜 오늘날 이들은 신이 되려는 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놓고 그냥 말해요. 스스로 무엇을 원하지도 모른 채 불만스러워하는 무책임한 신들. 이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또 있을까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미 우리를 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인간은 이미 신이 되고 있고 그 신은 상당히 위험한 존재들이다라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악신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진짜. 네. 그러니까 그 이분이 생각하는 그 신적인 능력은 능력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생명을 조작하는 능력. 그리고 자기가 상상한 대로 현실을 만들어내는 능력. 그리고 수명을 조절하는 능력. 그리고 그 몸, 그러니까 사람의 몸과 정신을 지배하는 능력. 얘네들은 인간이 가지게 될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SF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개념이 이제 실제로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적인 영역이라고 판단했던 인간이 건드릴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이 윤리적인 벽이 깨지고 이제 이 부분에 우리가 접근하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래서 인간성 휴머니티에 대한 개념 자체가 바뀔 거다 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나오는 기술들이 과학혁명이 바로 그걸 촉발하는 결정적인 요소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이 책을 이제 읽고,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로 이 책에서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야기한 그 주장을 조금 정리하면 이래요. 인간은 그 특별한 목적이나 의도 없이 진화되어 왔다. 그리고 이제 신이 되려고 한다. 그 이제부터는 그동안 자연적으로 진화되어 온 것들을 받아들였다면은 앞으로는 인간이 의도한 대로 진화를 시키려고 한다. 이 사회를 진화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심지어 생명적인 부분들 진화시키려고 한다. 나는 그것을 인간이 신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다. 인간은 인간이 그동안 공동체를 만들고 커뮤니티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종들과 차별화되는 그 성장을 해올 수 있는 데는 허구를 만드는 능력, 거짓말할 수 있는 능력이 모종의 이유로 생겼기 때문이다. 그 상상력으로 인간은 그 다른 종들이 가지지 못하는 그런 집단의 유대감을 가질 수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것 중에서 그 허구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건 뭐냐? 종교다. 종교는 허구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뭐 종교가 쓸데없다는 건 아니야. 나는 그걸 인정을 해. 인정을 하고 인간이 만든 것 중에서 가장 고차원적인 걸 수도 있어. 라고 하는데 뭐 여기서 까는 게 이제 일신교들이죠. 기독교, 이슬람교 뭐 그리고 유대교는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이런 기억도 안 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 본인 뿌리니까 얘기하는데 어려운지. 네, 참아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종교가 가진 믿음은 그 자신들의 율법이 신이 만든 것이다 라고 믿는 거라는 거. 그리고 공산주의 이런 것들도 이제 종교에 포함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예, 공산주의 같은 그런 종교는 그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법칙이라고 믿는다는 거죠. 근데 어떤 식의 종교는 공동체를 만드는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요즘에는 이제 신음 있는 종교는 퇴보하고 자연적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들이 힘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상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그거 얻어가고 그게 이제 새로운 가장 이제 앞으로를 지배할 새로운 종교는 테크노 릴리전, 그러니까 기술 종교. 기술이 인간을 윤택하게 할 것이다. 기술이 인간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 것이다. 라는 새로운 그 사상이 이제는 종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이 책 처음에 이제 처음에 그 머릿말에 있는 것 중에 마지막에 이분이 하는 말이 그 유전공학이나 뭐 인공지능 그런 나노기술을 이용해서 천국을 건설할 수도 있고 지옥을 만들 수도 있다고 그래서 현명한 선택을 해서 인류를 약간 살려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딱 쇼크를 먹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천국을 건설할 수도 있고 지옥을 만들 수도 있다고 근데 그게 기술을 통해서고 그 기술을 결국에 만들어내는 게 인간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인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인간을 통하여서 정말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다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냥 제 주변에서 못 봤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가 주변에서 만나는 만약에 이제 교회에서 계속 포럼을 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런 분들 만나기가 쉽지 않죠. 근데 또 이런 것들이 또 뭐 그렇게 막 그러니까 물론 비논리적인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납득이 갈만 하잖아요. 특히 뭐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봤을 때 신앙이 없거나 이런 사람이 봤을 때는 아 진짜 이렇게 왔구나 아 그럴 수 있겠다 하고 또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나 이런 주장에 충분히 수긍을 할 만한 것 같다고 느껴져서 더 좀 이런 부분이 좀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심지어 많은 기독교인들도 이거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맞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가 기독교를 부정한 건 아니야라고 타협한 거죠.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가 기독교인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사상이 근데 유발 하라리가 정확하게 얘기한 건 있죠. 그러니까 오직의 답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확실하게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책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분이 일신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히 뭐 기독교인과 이슬람교가 좀 주요 표적이 돼 버려요. 여기서. 특히 기독교인들. 근데 그 사람들이 뭐가 잘못된 거냐 그리고 과학혁명이 가진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과학혁명은 무지의 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과학혁명은 우리는 사실 모르고 있었어 우리는 사실 답을 모르고 있었어 여기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관찰하고 새로운 방법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전까지 답이 있는 줄 알았는데 답이 없으니까 답을 찾기 위해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실제로 과학 마인드가 그렇긴 해요. 나는 몰라 아직.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의 기본이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다 하셨어. 이 성경에 모든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걸 알 수 있어. 그러면은 성경에만 매여 있던 과거에는 과학이 발전할 수 없었다. 과학이 발전한 거는 아 성경이 답이 없네라고 인정한 순간부터 과학이 발전하고 인간의 삶이 극도로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한 거죠. 그게 이 역사를 끌어가는 하나의 그 동력, 엔진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분은 진짜 이 책에서 네, 돌려까지 않고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오직 복음으로, 오직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것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허구야. 거짓말이야. 지금 시대를 봐. 그것에 답이 없고 새롭게 답을 찾으려는 사람들, 새롭게 답을 찾으려고 투철하게 과학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지금 삶을 끌어가고 있고, 이제 그 사람들이 신이 되어서 우리가 그동안 신적인 영역으로 여겼던 특히 생물학적 부분들, 그거를 정복하려고 해. 인지능력, 그리고 생명을 만들어내는 능력. 그동안 그 우리 인간 사회를 끌어온 거는 어떻게 보면 그런 고상한 거짓말들, 신화, 종교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우리 공동체를 아슬아슬하게 유지해주고 있었을지 몰라. 하지만 그거는 도구일 뿐이야. 종교든 신화든 그건 도구일 뿐이야. 이제부터는 돈이 신화가 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종교는 이제는 사람들을 묶는 힘이 없기 때문에 테크노 종교들, 기술 종교들이 새로운 종교가 될 것이야. 그게 바로 인간이 신이 되는 과정이야 라고 이분 앞으로의 역사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좀 그러니까 되게 그 책 그 읽는 그 어조 자체가 약간 약간 어떻게 보면 비관주의적일 수 있는 네, 보고 약간은 무서울 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당장 아, 복음으로 해석하고 답을 주자니 제가 가진 지식과 제가 가진 믿음이 되게 일천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와, 어떻게 이 책을 가지고 포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유발 하라리와에게 대적할 유발 하라리를 감히 이분하고 상대할 만한 그런 정도의 인문학적 그런 지식과 그런 과학적인 지식이 나한테는 없을 수 있는데 과연 그 예콤님과 내가 이런 포럼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했어요. 사실 그 되게 작은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이렇게 그냥 시대의 흐름이 이렇다라고 얘기했을 때 와, 그냥 좀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작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어떻게 감히 그 이런 책을 보고 반박이라는 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긴 됐어요. 근데 저희가 이번 시즌2 때 다뤘던 책들이 네. 다 어렵긴 했지만은 네.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 있어요? 저는 일단 되게 영적인 걸 생각하게 하는 흐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맞아요. 아니요. 저는 되게 근데 이 영적인 게 그냥 되게 단순한 영적인 게 아니라 정말 좀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맞아요.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공통점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슈레딩거부터 시작해서 그 생명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세계 엘리트는 왜 명상을 하는가, 그리고 저희가 디커플링도 포럼했고 단사리도 포럼을 했죠. 앞으로 올 시대의 흐름 을 이 선구자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세계 엘리트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이 답이라고 바라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공통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책 하나하나는 진짜 어려웠는데 그런데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또 중간중간 나왔던 이제 다시 리더를 생각하다랑 죽은 자의 집청소 뭐뭐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면은 그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간의 공허,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끌어간 리더십 이런 부분까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치유라는 측면에서 하나로 모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이렇게 정말 제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그 자신의 식견을 내놨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보장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식견을 가지고 내놨어요. 내놨는데 그러니까 이럴 수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확신있게 내놨는데, 이 앞으로의 미래가 그러니까 이 논리대로 따르면은 불행해질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렇죠. 네. 점점 그러니까 그 인간이 그 인간이 가진 의식하고 인간이 가진 지능하고는 점점 이제 분리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뭔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그게 디커플링인데 그 이게 뭔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예전까지는 사상이 있는 사람들, 사상이 있는 사람들이 지능이 필요한 일들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논문 쓰는 거 이런 거요. 사상이 있어야지 거기에 따른 지식도 수반돼가지고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바둑 같은 걸 이제는 바둑 같은 건 이제는 의식하고 지능이 같이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의식은 좀 컴퓨터로 그렇죠. 그렇죠. 의식은 바둑 구단들 이제 입신의 경지에 오른 분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지능은 컴퓨터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바둑 구단들께서 정말 인공지능 선생님을 다 집에 하나씩 두고 최고급 컴퓨터를 구하는데 이제 가장 그 연산 능력이 좋은 컴퓨터를 이렇게 갖춰놓는데 이렇게 그 투자를 하고 그 다들 사범으로부터 인간 대 인간으로 이걸 전수받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으로부터 그걸 전수받고 그걸 그 인공지능의 높은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면은 지금 그 입신의 경지에 오른 분들의 그러니까 바둑에 대한 의식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은 인공지능이 두는 그 바둑에 대한 지능이 중요한 것인가,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계신가, 이런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질문들이 나오는 시대라는 거예요. 옛날에야 이런 거는 테스 형만 고민하면 됐어요. 소크라테스 이런 분들이나 그 고민하면 아 그분이 하는 얘기 듣고 역시 테스 형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이 이거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됐다는 거죠. 왜냐면 인간이 점점 쓸데없이 느껴지거든. 유발 하라리도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주고 있지 않아요. 본인도 겁이 난다고 하지. 그리고 그 이거는 기술이 그냥 인간을 그냥 쭉쭉 밀어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 인간 하나 둘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인간이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본능적으로 자기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해. 이게 아 전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이 신이 되지 않으면은 버틸 수가 없으니까. 안 되니까. 네, 그렇죠. 다들 신이 되는 것 같거든. 주변에서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막 늘어나거든. 그러면은 본인이 그 능력을 갖추는 데 뒤쳐져서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자기를 뻥튀기를 시켜야 돼. 계속. 그 안에서 부족한 한 명의 사람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포장하지 않고 그 이 주변의 기술과 그걸로 나를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고 과연 그냥 가장 부족하고 복음에 미련한 것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가라고 물어볼 때 랩런트들한테 정말 자신감 있게 아니야. 이 세상이 아무리 정말 높은 기술과 정말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줄게라고 약속하는 그런 기술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 있는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저희가 도토리를 하면서 이 사피엔스뿐만이 아니라 도토리 전체를 하면서 가지게 된 질문이라는 거죠. 예코님 자신 있어요? 네. 와우. 진짜 멋있다. 자신 있습니다. 진짜 멋있다. 근데 그런 것 같아. 자신이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힘을 그거는 하나님이 주실 거고 담대하게 말할 수 없으면 또 뭐 입을 담을 수도 있겠죠. 내가 항상 가서 말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램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책도 그렇고 세상에는 이런 진실 같은 거짓말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진실 같은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말 같은 진실인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그게 답이야 라고 담대하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로.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저는 그냥 은혜인 것 같아요. 그것도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고 또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이거를 정말 오직 복음이야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정말 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믿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막 그렇게까지는 막 걱정을 하지 않게 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솔직히 걱정을 했었고 그 걱정 때문에 말하지 않았던 적도 많아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나의 뭐 잘못이나 내가 부족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것 또한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이 믿지 않아도 믿어도 상관없이 나는 말을 하는 거다. 근데 그 말이 정말 오직을 말하는 거다. 그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오우. 예콤님 지금까지 도토리 하는 것 중에서 제일 멋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오늘. 네. 사실은 예콤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도토리 하면서 좀 예콤님한테 너무 답변을 강요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었거든요. 약간 좀 힘들어 하시는데 너무 답변을 좀 강요한 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사실은 듣고 싶었던 얘기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 포럼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물어봤던 것도 사실은 다 궤변이에요. 영적인 궤변이에요. 왜냐면요. 유발 하라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그러니까 이분은 정확하게 과학적인 방법론을 따라서 이 책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저한테. 왜냐면은 이분이 가진 그 과학적 식견이 훌륭하고 그리고 사실 어떤 부분은 되게 맞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분이 가진 그 사피엔스라는 책 그리고 앞으로 호모데우스에서 다룰 내용도 비슷하겠죠. 근데 그 이분이 가진 공통적인 그 사상에 대해서 한 가지 그러니까 그냥 안타까운 점 한 가지 그냥 제가 감히 안타까운 점 그러니까 이분보다 많이 부족한 제가 그냥 감히 그러니까 왜 지금 시대 인간은 행복하지 않은가 그거는 이분이 똑같이 물어보잖아요. 모든 걸 가졌는데 왜 행복하지 않아? 이거는 저희가 제가 그 교회에서 훈련받을 때 제일 맨 처음에 들었던 질문이에요. 인간은 왜 행복하지 않은가? 인간에게 왜 행복이 없는가? 그 질문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데 이 책에서 그리고 수많은 지식인들이 점검하는 문제의 출발점하고 성경에서 점검하는 문제의 출발점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문제 인식 자체가 출발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분이 얘기하는 그 신적인 능력들 그것들 잘 따지고 보면은요 육신적인 것들에 한정되어 있어요. 네. 아니 뭐 예전까지는 그게 신적인 영역이었겠지가 아니라 예전까지 인간들이 그냥 정복하지 못했던 것들이죠. 그냥 육신적인 것들에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신적인 능력 중에 그것도 포함되거든요. 우리가 양계를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수많은 닭들의 생명과 수많은 달걀들의 생명을 인간이 컨트롤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이 닭들의 신이 된 거 아니냐. 나중에 인간도 아니지. 이제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딱 만들어진 그 양계 환경 안에서 그 이제 닭들이 자라나겠죠. 그러면은 그 인공지능이 닭들의 신이 된 거냐. 이런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조금 더 나아가면은 닭이 아니라 인간이 그 취급을 받을 수 있겠네. 적당하게 조작된 인간이 태어나서 그 훌륭한 퍼포먼스를 할 수 있게끔 인간인지 기계인지 알 수 없는 의식은 분명히 가지고 인간의 그런 걸 가졌지만 분명히 인간적인 그게 들어간 그런 인간이 탄생할 수 있겠네 라고 비꼬아서 물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인간의 영적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지? 정말 이전까지 종교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질문들을 앞으로 기술 종교가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기술이 종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정말 다 따지고 보면은 그냥 육신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이야기하는 영적인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그 문제의 해답이 어떻게 났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은 죄송하지만 이르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저는 이 사피엔스라는 책을 보면서 많은 걸 배웠고 그리고 이 유발 하랄이라는 분이 가진 식견에 대해서는 참 어떻게 이렇게까지 깊게 이렇게 인류의 역사랑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통찰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러니까 참 존경스럽다는 생각은 했어요. 참 사람이 이렇게까지도 훌륭할 수 있구나. 그런데 결국에는 이분도 본인이 찾고 싶은 인간의 행복이라는 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좌절한 게 느껴졌거든요. 결국에는 인간은 행복하지 않아 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같이 안타까운 그렇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 통찰의 끝에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비밀이 발견되면 참 좋은데 인간은 결국 없죠. 예. 그 끝에 다다르는 결론이 그래서 인간은 행복하지 않아인 거예요. 그게 숙제인 거예요 여전히. 그리고 이제 수많은 과학자들이 또 여기에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행복하지 않은 인간의 삶. 그렇지만 이분 유발 하라리가 쓴 과학혁명의 이론대로라면은 과학은 계속 발전할 거고 끝없이 발전한 거고 정말 신의 영역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발전한 거고 인간은 행복을 얻지 못하겠죠. 그리고 이 책을 쓰는 유발 하라리 본인도 이게 맞아 라고 주장했겠지만 그걸 말하고 있는 사실이 행복하지는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뭐 감히 얘기하지만 인간이 행복하지 않아라고 쓰는 사람의 과연 정말 인류애랑 그 인류에 대한 이렇게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자신이 내놓은 결론이 인류가 행복하지 않아 였다면 그 마음은 좀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되게 뛰어난 지식과 이런 자기가 연구를 다 해보고 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술과 힘으로 인간이 진화를 하고 발전하겠지만 결국에는 그런 걸 얻는 데는 유능하지만 이걸 더 큰 행복으로 전환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또 그런 힘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고 근데 그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유발 하라리는 이렇게 얘기했죠. 예컵님 맨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 왜 한국엔 자살이 많은가 사람들은 이 책에서 근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거다. 사람들은 점점 많은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을 행복으로 전하는 데 능숙하지 못하다. 저는 그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생각을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멘. 애초에 그 힘이 문제가 아니다. 사람은 태초부터 맨 처음 첫 인간부터 영적인 힘을 잃었던 거다. 행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잃었던 거다. 지금 가지고 있는 권력들, 그리고 뭐 나중에 정말 뭐 생명을 컨트롤하고 뭔가 인간의 정신적인 부분을 뭔가 지배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뭔가 많은 것을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신적인 능력들을 가지는 것들, 그거는 결국에는 다 영적인 힘을 잃은 상태로 가지게 된 능력이라는 거예요. 바벨탑인 거죠. 이미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대판 깨졌던 그게 지금 다른 종교의 형태로 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정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걸 믿는 것을 미련하다, 오직 그리스도만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네, 맞아요. 저는 미련한 사람이에요. 저는 미련한 사람이고 복음에 미련한 것이 세상에 훌륭한 것보다 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치가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얻는 그 어떠한 능력도, 권력도, 힘도 행복으로 전환될 수 없다 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면 그거는 껍데기거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탄은 예수님도 시험을 하잖아요. 맞아요. 맨 처음에 주는, 맨 처음에 제시하는 게 배고프지. 빵 만들어봐. 할 수 있잖아. 아니, 하려면 하실 수 있겠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인데, 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본체신데, 그런데 예수님도 결국엔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죠. 그 말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죠. 이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능력의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향해 가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왔는가, 이 돌을 빵으로 만들기 위해서 왔는가.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아니면 그 어떤 능력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사탄이 제시하는 거는 그거죠. 뛰어내려봐. 이 세상을 다 너한테 줄게. 야, 너가 하나님 아들인데 그 뛰어내려봤자 천사들이 딱 발 붙잡고 어떻게든 살리시겠지. 그러니까 그리고 그 말의 근거가 무려 성경에 나오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 그쵸. 아, 진짜 대단한 진짜 꼬심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그때 사탄을 완전히 결박해버리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절반을 줄게, 이 세상을 다 줄게. 지금 이 책에서 얘기하는 수준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인간들이 들었을 때 맞는 것 같은 그거라는 거죠. 그게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거에 사람의 시선을 붙잡아 두고 이 질문을 했을 때 뭘로 답을 하겠냐는 거예요. 못해요. 왜냐면 질문이 거기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영적인 서밋이 뭘까?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문제의식에서 더 위로 올라가서 영적인 단계를 보지 못하면, 그러면 렘넌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똑똑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사상을 이길 수 없다. 거기에 좀 한이 느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렘넌트 사역하고 렘넌트를 키우는 데에 뭐가 있는가? 우리는 뭘 가르쳐야 되는가? 이것과 다른 관점, 여기서 한 단계 넘어서 이걸 내려다볼 수 있는 관점, 그거를 서밋이라고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 그러면은 정말 이 책은 정말 묘하게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는 얘기예요. 대단히 비판적이고 비관적인데 맞아, 말이 다 맞아요. 저는 이 유발 하라리라는 분을 감히 제가 가진 일천한 지식으로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이분이 쓴 거 맞아요. 정말 높은 과학적 식견과 정말 네, 그러니까 이분과 동등한 수준의 역사학자가 아닌 이상 그 뭔가 이분과 겸상을 할 수 없겠죠. 근데 겸상은 할 수 없는데 저한테는 이분이 욕하는 그 오직 그리스도의 그거 그 독단적이고 뭐 그 독단적인 사상 때문에 인류를 150만 명 이상 뭐 1500만 명 이상 학살했다고 했던 그 오직 그리스도, 저는 그 오직 그리스도에 그 답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영적인 단계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하느냐, 그거를 우리가 교회사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그래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야 네가 오직 그리스도만 믿는 게 문제야 라고 고발하는 그런 시대가 올지라도 나는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결국 그 싸움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 보고 들었던 말씀 생각은 그 생각이 났어요. 바울이 세상에 많은 걸 배웠던, 그 당시에는 상당히 훌륭한 학자 중에 한 명이었던 바울이, 그 당시 기준으로는 참 많은 것 알고 있는 바울이 네. 고백한 것 중에 제일 멋있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 배설물. 맞아요. 네. 다른 모든 것은 다 배설물을 여긴다고. 그러면 너무 죄송하지만 사실 이 모든 식견과 이 모든 힘에 대한 통찰, 인간이 어디서부터 흘러오고 어디서까지 갔는지, 우리 랩런트들은 한 단계 위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단계에서. 그리고 그 관점을 가지고 과연 이런 책을 쓸 수밖에 없는 이분들의 영적인 배경은 어떻게 돼 있으며, 그리고 이 세상은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가,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세상 어디를 어떻게 가든지 간에 하나님은 전적으로 랩런트를 지키신다. 그리고 랩런트들이 지금 가는 언약의 여정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정말 세상에 정말 어마어마한 권력이 나타나서 이 지구의 99.9999%를 통제하는 날이 올지라도 그 남은 자 0.0001%에 우리 랩런트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 랩런트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 사실을 믿는가? 저는 네, 랩런트 보이스가 제시한 숙제, 도토리가 그동안 지나오면서 쌓아온 스토리, 그리고 앞으로의 여정, 그게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책을 보면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말 너무 많이 했죠. 아니에요. 좀 그 네,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램디님 말처럼,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정말로 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정말로 이게 야 되게 통찰력 있고 맞는 말이다 정말 그렇게 말하지만, 정말 우리와 또 랩런트들이 봤을 때는 이게 정말 바울처럼 이게 배설물이라고 정말 이제 고백이 되고 정말 생각이 들고,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내가 아무리 가진 게 없고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분명히 저 사람들 살릴 곳으로 나를 보내실 걸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영적인 배경을 말씀하셨잖아요. 정말로 내가 그런 엘리트도 그렇고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살리려면 정말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 영적인 배경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영적인 배경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로 그 영적인 배경을 놓고 정말로 기도하고 또 그 영적인 배경도 반드시 연구를 해야죠. 정말 진단을 하고 연구를 하면서 그 배경에 또 맞게 정말 그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렘넌트들을 키우고 세워나가는 게 정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사명이자 숙제. 네, 렘넌트를 서밋 만들고 또 미션을 주고 인턴십하고 포럼 해줄 수 있는 정말 그런 렘넌트 선배자 이제 그냥 함께 가는 동역자가 이제 저희가 해야 될 마지막 절대 사명인 것 같아요. 네, 진짜로 그래서 렘넌트 사역이 중요하고 그리고 수많은 목회자들께서 한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당장 내 눈앞에 떡이 있는데 떡이 이렇게 살랑살랑 딱 손만 뻗으면 닿을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있는데 그게 싹 없어져요. 만약에 그러면은 나는 그 떡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위해서 더 큰 것을 예비하셨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면서 감사할 것인가? 렘넌트들 그 삶에는 이런 숙제들이 많을 것 같아요. 내가 실력을 갖추고 능력을 갖추고 그렇게 세상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연약해지는 순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 많이 겪었고요. 심지어 렘넌트 보이스 방송을 하는 중에도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이 시간에 다른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다른 걸 해야 되면은 하나님이 다른 걸 하게끔 하시죠. 근데 그거를 지금 제게 이 믿음을 고백하고 점검하고 정말 내 속을 영적인 것과 내가 가진 욕심, 내가 가진 그 세상에 대한 그것들, 껍데기들, 그거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할 수 있는가. 그 시간을 점검할 수 있었던 거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축복이죠. 그렇게 해서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 맞냐. 세상 사람들이 야씨 뭐 너 오직 그리스도 해가지고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막 바쁘게 나아가는데 너는 저만치 뒤에서 제자리 걸음이네 라고 조롱할지라도 그 세상 막 뒤늦게 막 세상을 부지런히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때 따라가봤자 이미 늦었어요. 그게 아니라 아니야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한 자리에서 따라가는 게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한 길이야. 이걸 내가 믿고 있는가? 그거를 계속 테스트하는 자리다 생각을 했거든요. 아마 그러니까 그 네. 말씀하세요. 그 내가 가진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오직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 오직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로 내가 가진 것들 정말 내려놓고 세상의 기준 또 다른 사람의 뭐 그런 잘 되는 모습 또 나는 아직 느리고 왜 이런 것 같지? 라고 하는 그런 것 속에서 솔직히 내가 렘넌트고 내가 정말로 복음을 누리고 있다고 하지만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것들과 또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반대라고 느껴질 때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릴 때도 많죠. 아까 렘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뭐 렘넌트 보이스 녹음하고 이러는 게 맞는가? 라고 이런 생각도 들고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내가 말씀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이제 말씀 집중 먼저 하고 이랬을 때 아 내가 지금 이거 먼저 하고 있는 게 맞는가? 내가 지금 다른 거 준비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정말로 가치를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런 생명 걸 수 있는 이유가 있고, 그래서 내가 이게 오직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가 그런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지고 나에게 답이 복음이 아니면 정말 나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그런 거를 확인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쳐 나가지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나가시고, 정말 내가 내 힘과 내 능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세상에 나가서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을 정말로 빛에 바라는 그런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 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또 렘넌트에게 주어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문제 속에 있는 것 같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나에게 주어진 게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내가 문제 속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그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답을 가졌으니까 답 쪽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계속 이제 말씀에서도 선포되는 거고. 그래서 저도 진짜 오직에 대해 생각을 했을 때, 아, 내가 말로는 오직이라고 하지만 오직이 안 되는 부분이 정말 많구나를 많이 깨달으면서 정말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 그게 진짜 오직인 것 같아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부족한 거, 뭐 내가 실수를 했건, 내가 또 불신앙을 했건, 그 모습 그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 저는 그게 오직이고 그게 정말 영적 서밋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렇게 오직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미션을 주시기 때문에 그 미션을 가지고 24가 되어져서 정말 24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그래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그게 정말 25시고, 그 25시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정말 237 나라 살리고 모든 사람 치유하고 서밋 만드는 그 전도와 선교의 여정에 있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이고 우리의 정체성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게, 그게 정말 세계복음하다, 그게 말씀 성취의 현장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아멘. 예코님이 역시 영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힘을 내서 이야기를 하시네요. 아니요. 근데 그런 멘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사피엔스에 있어 이야기하는 과학혁명의 끝에는 신이 된 인간과 그리고 신이 되지 못한 수많은 인간들, 이렇게가 존재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시즌 1때 포럼했던 그 에이트랑도 좀 통해 있죠. 그러니까 그 에이트에서도 네, 네. 그러니까 소수의 인간이 그 모든 그걸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소수의 인간이 그 인공지능을 다룰 수 있는 자가 될 것이고, 대다수의 인간은 지배당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이 사피엔스가 바라보는 관점하고는 좀 상통한다 라고 생각해요. 이 사피엔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본인이 신이 될 것을 강요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너의 능력을 키워야 돼, 그래야지 살아남지, 이거를 후대들한테 강요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다는 거죠. 내 자녀들한테. 왜냐면 왠지 안 그러면은 얘가 죽을 것 같거든. 이 험한 세상 살아남지 못할 것 같거든요. 불안하거든, 걱정되거든.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버틸 수 있을까? 불안하거든. 왜냐면은 나도 허덕이면서 살아왔는데 허덕이면서 겨우겨우 살았는데 그 험난한 세상에 던져진 거 보니까 안쓰럽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보채일 수밖에 없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자녀들이 영적인 힘 없이 자기가 어떤 능력을 가진다고 한들 그 능력을 행복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 절대 할 수 없다고 성경도 이야기하고 유발 하라리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진짜로 참 행복이 어디 있는가를 제가 먼저 누렸으면 싶고요. 예콤님이 먼저 누렸으면 싶고 그게 정말 진심으로 전달이 되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모델로서 지금 랩런트들이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저게 안 된다고 얘기할 때 그때 그러니까 그거 가져봤자 행복하지 않아 이게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 지금 있는 그 부족한 자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비밀 그거를 어떤 형태로든 계속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딱 지금 그러니까 내일 뭘 해가지고 뭐가 나아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면 지금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십자가에서 눈을 감으셨거든요. 그 아직 뭐가 남았다고 얘기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 된 거죠. 지금 다 됐고 아멘. 그 다른 책에서 얘기하지 못한 우리가 다뤘던 모든 책에서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 행복이라는 거. 그 행복은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거. 나는 시간을 낭비하죠.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훅 하고 뭔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24시를 뭐 1분도 제대로 못 누리고 하루가 그냥 훅 지나갈 때도 있죠. 나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24시 저랑 함께 하셨죠. 그리고 제 모든 걸 아시죠. 물론 모든 걸 아신다니까 좀 부끄럽긴 하죠. 근데 너무 잘 아시고 그거를 다 해결하셨다고 하셨죠. 그거를. 제가 안 되는 그거를 다 해결하셨다고 하셨죠. 그럼 당장 내일 막 내가 완전 잘라지고 뭐 그렇게 되느냐. 그건 내 착각이고. 그건 내 착각이고 세상이 가르치는 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고.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정말 그러니까 공간적 감각으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곳에서 나랑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나의 삶을 모든 걸 다 계획하시고 이끄시는가. 이 책에서 얘기했던 거랑 정반대. 신의 개입이 있어. 그리고 그 신은 하나님이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태초에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완전히 세우셨고 그리고 지금도 인간이 그 축복을 회복하기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바라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내 삶을 지금 전적으로 1분 1초도 빠짐없이 24시 완전히 계획하고 인도하고 계셔. 그거를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이 자리에서 확신하고 아멘하고 고백할 수 있는가? 저는 사피엔스 대 랩런트라고 했을 때 랩런트가 일개 사피엔스로 남는가? 아니면 랩런트가 정말 랩런트로서 소중해지는가? 그 싸움이 지금 이 자리에서 진행이 된다고 확신해요. 아멘. 네, 아멘. 예콤님이 아멘 하신 만큼 또 냄청자들이 지금 아멘 하고 있는 만큼 또 제가 그 질문에 스스로 아멘이라고 답한 그 시간에 정말 우리가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가 된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좀 아멘. 제가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이 그래가지고 좀 네. 제가 얘기를 너무 많이 했죠? 아니 괜찮아요. 네. 근데 좀 뭐 그러고 싶은 이유도 있었고 그래요. 이 사피엔스 책은 한번 쭉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인지혁명, 농업혁명, 인류통합, 과학혁명에 대해서 이 유발 하라리라는 분이 가지고 계신 그 이분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분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고유의 인식이 담겨 있고, 그리고 상당히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화두를 던지고 있어요. 굉장히 직설적이고 굉장히 그 돌려쓰지 않아요. 막 이리저리 돌려쓰지 않고 시원시원하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의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비슷한 책이 총균쇠에 있는데 네, 그죠. 네, 그 총균쇠라는 책이 있는데 유발 하라리가 실제로 이 총균쇠를 읽고 많은 영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총균쇠 혹시 읽으셨나요? 네, 읽었었죠. 그 총균쇠 얘기하면 끝이 없죠, 또. 그렇죠. 제가 딱 덮었습니다. 그건 정말 아무튼 네, 그러니까 더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경제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면서 어떻게 인류의 역사가 흘러가는가를 총과 균과 세로 정의한 또 아주 혁신적으로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책이었죠. 근데 이제 그 책에도 이제 많은 논쟁거리가 있고, 그런데 유발 하라리는 아무튼 그 책의 영향을 받아서 이 책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 책을 읽을 때 만약에 렘넌트가 영적인 관점에서 이 책을 읽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책을 읽기 전에 이분의 생애에 대해서 위키피디아 이런 데 찾아보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제가 얘기했던 것도 위키피디아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라도 한번 좀 보고 만약에 관심 있다면 이분이 강의하는 것들 뭐 테드나 이런 것에서 강의 진짜 많아요. 워낙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먼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접해도 좀 괜찮을 거예요. 왜 이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좀 그 이런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지 조금은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모든 책을 읽을 때는 그 책의 영적인 배경, 그리고 저는 그 책의 영적인 배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그 저자의 배경을 이해하는 게 예,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 이 책은 유발 하라리라는 분이 제가 맨 처음에 설명했듯이 인간 3단체이기 때문에 다 들어가 있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한 사람 안에 모든 배경이 다 이렇게 농축되어 있을 수 있지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유의해서 읽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어려운 책이고 좀 그러니까 제 수준보다는 위에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지만 그 문제를 인식하는 그 관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렘넌트들이 정말 영적인 행복을 찾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이미 있다는 걸 인정하고 인식하고 믿기 위해서, 그거를 이분이 가졌던 결국 인간에게 행복이 없어, 그거를 한 단계 위에서 서밋에서 시작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는 기독교인으로서 믿음을 가질 때 제일 처음에 질문하는 겁니다. 왜 인간에게는 행복이 없을까? 왜 나에게는 행복이 없을까? 그리고 만약에 믿는 분들이라면, 그렇다면 그 행복의 결론을 예수 그리스도로서 발견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아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은 직접 한번 읽어보면서 또 포럼이 나눠졌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포럼을 1, 2부 끊지도 못하고 2시간을 쭉 했어요. 달려왔네요. 네. 달려도 굼빛이 않았네요. 굼빛이 않았어요. 굼빛이 않아가지고 그냥 쭉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네. 좀 1시간 타이밍쯤에 약간 곤비한 타이밍이 한번 와가지고 끊고 갔는데 오늘은 그냥 쭉 이렇게 달려가게 되었어요. 램디가 참 얘기를 많이 한 그런 한 해였는데 예콤님은 오늘 포럼 어땠나요? 네, 저는 오늘 포럼 하면서 여태까지 포럼을 쭉 했지만 오늘 포럼은 좀 더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더 직접적으로 이제 랩던트들이 이제 뭐 독서 포럼이나 또 실생활에서 어떻게 정말 이거를 적용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온 포럼인 것 같아서 더 좋고 좀 많이 뭐 이런 포럼이 나와서 그냥 감사하고 기쁜 것 같아요 하나님께. 네. 네. 저도 중간에 흥분을 해서 얘기했던 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듣는 강단 말씀 그리고 이번에 중직자대회 말씀 나온 것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때 네. 좀 그러니까 말씀에 한이 느껴진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아 내가 저걸 모르고 있었구나. 왜 복음을 알고 들었는데도 내가 이 세상 것들이 묶여가지고 못 봤던 것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에 좀 한이 느껴졌던 것도 섞여가지고 오늘 투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즌 1 때 그 그리고 신은 얘기나 좀 하자고 말했다. 그 책을 포럼하면서 중간에 딱 하고 이렇게 작가가 되게 이렇게 약간 돌려서 질문하게끔 되는 게 있어요. 그때 질문하게 되는 게 결국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을 그 책 내용을 좀 잠깐 이렇게 생각해 보자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정신과 의사를 찾아와가지고 내가 신인데 말이야 사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그 나랑 얘기 좀 하지. 그 거기서 나오는 신이 이제 자기가 신을 자칭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그 정신과 의사가 이제 상담하다가 아니 신이면은 능력 보여주면 간단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아니야 그건 안 될 일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신이 그러니까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나이가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있죠. 만약에 그 어디다가 큰 재앙을 일으키거나 그 이렇게 또는 그 재앙을 미리 얘기해서 막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전 지구적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신이란 걸 증명할 수는 있겠지. 그런데 그러면은 그런 그걸 갖다가 통제하지 못하는 신 그거는 과연 인간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꽈서 질문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약간 소름이 좀 돋았던 게 그런 거죠. 아, 이 작가는 인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신. 그 지금도 전 지구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코로나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마로 지금 죽음을 당하고 있고 그 중에는 정말 사회적으로 훌륭했던 사람도 있고 명망했던 사람도 있고 다 어떤 사람 그 중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을 어려움을 당한 사람 중에서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도 있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일을 방치해두는 거지? 인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신이라면 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 차라리 인간이 정확한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백신을 만들고 이걸 정복해 나가는 게 훨씬 더 신에게 모든 걸 맡기는 것보다 좀 성격이 이상한 것 같은 신한테 모든 걸 맡기는 것보다 더 낫지 않아 인류 번영을 위해서?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닐까. 저는 그때 포럼이 가장 소름 돋았던 부분이 그거였거든요. 근데 오늘 사피엔스를 통해서도 같은 질문을 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지적 설계를 통해서 인간이 진화를 해왔다면 그 신이 아무래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인간이 스스로 신이 돼가지고 그 이걸 컨트롤하려고 인간들은 이제 그 전환점에 서 있는 거다라고 작가는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이들이 생각하는 신의 정의는 내 기도에 답해주는 신인 거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제 주인이 되신 분이죠. 과연 나는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세웠는가. 그래서 나한테 벌어지는 인간적으로 안 되어지는 것 같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방법에 믿고 아멘하고 의지하는가. 그리고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인간 수준으로 이해하기 힘든 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확신하고 믿는가. 참 어려운 질문이었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멘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마무리까지 말을 길게 하는데 이럴 기회가 이제 많이 안 남았거든요. 맞습니다. 예콤님과 함께했던 도토리 시즌2가 오늘로써 네, 마지막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K님 때는 이제 그 K님이 이제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져서 종료를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램디가 네, 거처를 바꾸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정상 그러니까 여러 사정상 방송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게 하나님 계획이겠죠. 딱 8회까지 듣고 싶으셨나 봐요. 네. 그래서 참 길면 길었고 짧으면 짧았던 도토리 시즌2의 여정을 여기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박수 한번 칠까요? 아, 박수 한번 치죠. 네, 하나님께 영광. 네. 영광. 감사합니다. 그 예콤님 그동안 좀 도토리 시즌2 하면서 좀 인상에 남았거나 네. 뭔가 좀 뭐 그런 것들이 있나요? 아, 월드컵 한번 해야 되는데. 아. 월드컵 하고 마무리 지을까요 나중에? 월드컵 한번 할까요? 다음 주에? 네, 뭐 좋습니다. 일단 저는 하면서 일단 기억에 남았던 것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부족한 모습으로 이제 방송을 했지만 근데 이제 이 방송을 듣고 램청자 분들이 또 이제 피드백을 해주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램디님께 가끔씩 이제 전달을 받고 이제 그랬을 때 좀 많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 방송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저도 막 아, 내 모습이 너무 별로고 그렇다 보니까 솔직히 막 방송 좀 하기 싫다는 생각도 했었고 이랬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어쨌든 이게 이걸 여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이걸 이끌어가는 것이 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했던 것 같고 또 나는 그냥 우리는 그냥 떠든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그 램청자들에게 정말로 그런 것들이 이제 역량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게 가서 함께 이제 뭐 그런 작은 실천이나 이런 도전을 할 수 있게 해드린 부분이 있어서 좀 감사한 것 같아요. 그게 작은 거여도 내가 그런 부분에 헌신을 할 수 있음에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언제 또 해보겠어요 이런 걸?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한번 하기도 쉽지 않은 방송인데 그런데 참 그 잘 버텨주신 거 어떻게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예콤님의 포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뭐 부족해 보인다. 저는 안 그렇겠어요. 제가 말하는 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 영적으로 또 지적으로 부족한 모습이 내비쳐질 때 그런 것에 대한 좀 마음 아픔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방송을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 방송을 하나님께서 그 이끄셨다는 그런 확신이 중간중간 이렇게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세상의 틀을 바꾸는 아주 크고 막 멋진 소리가 아니라 아주 작은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 작은 소리가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정확한 때에 또 큰 울림으로 나타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거기 쓰임 받아준 예콤님께도 참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네요. 저도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제 종방을 하게 돼가지고 저는 그동안 몰랐던 이제 예콤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요. 네, 맞아요. 이름 밝혔습니다. 네, 섬기는 교회도 알게 되었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이후에는 이제 예콘과 램디가 아니라 그 또 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 서로를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로 남기로 그렇게 관계 설정을 새로 해야 될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도토리가 네. 끝난다고 렘넌트들의 독서 포럼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저는 좀 그걸 제시하고 싶거든요. 어차피 막방이니까 우리 막 얘기해도 되잖아. 그죠? 그렇죠. 어차피 우리 시간 제한 없어요. 듣다가 뒤로 가지 마세요. 뭐 듣기 싫으시면 그냥 중간에 끄시겠지. 근데 안 돼. 네, 막방이니까. 막방이니까 그냥 얘기하면은 이제는 교회 차원에서 각 교회 차원에서 독서 포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뭐 그걸 뭐 녹음해서 유튜브를 만들든 아니면 그냥 교회끼리 하든 교회 차원에서 그 정말 렘넌트들을 대상으로 한번 의미 있는 그런 주제들을 던져봤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물론 슈레딩거 같은 건 조금 조심하세요. 너무 어려운 거 말고 너무 어려운 거 말고 렘넌트들 수준에서 약간 높은 거 약간 도전적인 것들 그 정도 수준에서 정해서 그러니까 이럴 때 가장 부담이 되는 건 렘넌트들이 아니라 교사들이에요. 맞아요. 네. 교사로서 뜨끔하네요 또. 그러니까 예콤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알죠. 이러면서 막 근데 이것도 내 생각이다. 그때 딱 드는 생각에 또 내 생각이다. 왜냐하면 저희 방송하면서 예콤님이 제일 힘들었던 게 그러니까 본인이 책 이해를 다 못한 것 같을 때 맞아요. 그때 할 말이 없다면서 제일 힘드셨거든요. 그러니까 교사가 그 책을 충분히 이해했는가가 왠지 중요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독서 포럼은 독서를 도구로 포럼하는 자리예요. 과연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는가? 그게 메인 포인트거든요. 물론 중간중간에 그럼에도 내가 책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책을 잘 이해 못했네 그런 생각 들 수 있고요. 최대한 이해하는 게 좋긴 좋아요. 물론 그쵸 그게 좋죠. 네, 당연히 뭐 책갈피만 읽어놓고 포럼해라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뭔가는 이해해야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해하고 이해시키시고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럼의 자리로 이끄실 거다. 일단은 그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사분들께서 너무 부담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맞아요. 네, 좋게 써서 저도 했는데요 뭘. 그렇죠. 예콤이도 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예콤님도 야 도토리 끝났네 그게 아니라 그러실까봐 들켰다 왠지 야 방학이다 이러실까봐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이제는 예콤님이 속한 기관에서 이 독서 포럼을 이어가셔야 될 숙제가 생겼다는 거죠. 미션. 네, 저도 그럴 거고요. 저도 그냥 끝낼 생각이 없고 이렇게 방송으로 내비쳐지지 않을 뿐 그 어디서든 독서 포럼과 여러 가지 컨텐츠가 이어지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뭐 같이 포럼하시는 여건이 되면은 같이 가서 포럼하고 그렇게 이어갈 그런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유튜브 방송으로 내비쳐지는 것보다 이젠 더 누룩과 같은 파급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토리 시즌3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떠넘기는 거 아니에요 너무? 떠넘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명의 전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한. 그 소리 들을까 봐 내가 미리 준비했지. 한으로. 네, 사명의 전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떠넘기기는 제가 그 바톤, 소리 바톤을 전달한다. 그렇죠. 배톤 터치. 네. 아니 그 제가 그 소리 나올까 봐 딱 준비했어요. 정확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그 독서 포럼 운동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렘넌트들이 세상의 지식에 속지 않고 지금 있는 그 부족한 그 삶이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하시는 언약의 여정이다. 그거를 항상 인지하고 믿고 세상이 가지지 못한 그 힘을 얻게 되는 그 날을 저희는 소망하고 있고 도토리는 오늘 얘기했듯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났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포럼했습니다. 아멘. 자, 예컵님 이제 우리 도토리를 사랑해 주신 램청자분들께 인사를 남겨주시죠. 다음 주에 월드컵을 할지 안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네. 네,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인사 한번 남겨주세요. 원래 이런 거 짧고 굵게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짧게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의 포럼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포럼들이 좀 첫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것 안에서 그냥 나는 포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을 전달하는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영적인 배경에서 또 복음의 관점에서 정말로 책을 이해하고 다시 보면서 또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전달력과 힘을 가지는 흐름을 바꾸는 그런 문화가 이제 우리 렘넌트들과 이제 렘넌트들 선배님 또 이거 독서 포럼을 듣고 있는 렘청자들 통해서 그게 전달되었으면 좋겠고 아까 렘디님 말처럼 우리는 이제 잠시 멈추지만 이거는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다시 시작이 될 거니까 그 시작은 이제 본인이 있는 그런 자리 그 현장에서 작게나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로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예코님의 말씀대로 이게 끝이 아니라 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도토리 시즌2를 사랑해 주신 렘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램디였고요. 예코미였습니다. 센스 좋았어. 여러분은 지금까지 세상의 틀을 바꾼 작은 소리 렘넌트 보이스와 함께 영혼과 마음의 양식 도토리 시즌2를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